게 안 보여. 우리 사이는 연 아니면 연. 나는 너만 있으면 I wanna be your friend. 너를 두기 싫은 너와 can I be your pet. 24시간을 계속 계산은 네 옆에 별을 자르. 절대상상 못하지는 애교 틱틱 대고 무관심한 애도 내 까칠한 여건 말하지 듯해도 Oh my god 네 맘은 뭘까 대체 말만 남 난 강아지가 되지 지루한 이 집산 머리 대신 너와 외고 싶어 피스피 산책까지 매일 내 백색 상상 넌 빨갛고 파랗게 빛이나 있으면 I wanna be your friend 너를 두기 싫어 너와 can I be your pet 24시간을 계속해서 네 옆에 변한 자리 그래 네 옆에 변한 자리 It's okay okay 너를 두기 싫어 너와 can I be your pet 깊은 꿈이 깊고 그게 계속 네 옆에 변한 자리 그래 네 옆에 변한 자리 Feel like Cinderella 내가 변해 언젠가 오게 도도시 집이 들어가기 전에 네 주위를 지키지 랑해 반영이 야 맘에 들어 내게 사가지 네 앞에서 맞지 영원히 일어나였으면 어째 Let's pay forever 묻히게 다리 건널 때까지 내 흑백 세상 속 넌 빨갛고 파랗게 빛이 나 나는 너만 있으면 I wanna be